번째 이제 일어났다고 두 번째 어디 좀 나간다고 세 번째 잠들기 전에 굿나잇 더도 말고 내가 원하는 건 하루에 세 번 점점점 해피엔딩과 멀어지고 something